멈추지 않는 그런 남자죠. 집으로 들어가는 길은 가요.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 보여. 이런다 한결 안 가요. 술 한잔 사주실래요. 어렸다고 먼저 얘기하면 손해라도 보아요. 야이야이야이야이 말해요. 그대 연상 되달라고 말해요. 남 이미 오래